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 동지는 22일 작별 방문해 온 산로브포 토르켈 주주 스웨디의 왕국 통명전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